브라질 주체사상 연구소 인토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공화국이 반세기 이상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여 핵 보유의 길, 핵 억제력 강화의 길을 택했으며 첫 수소탄 시험의 성공과 함께 당당한 핵 강국으로 고연히 솟아오른 데 대해서 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